밤이다면 꿈꿔봐다. 3세 번의 기회 우리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. 포기하지마 우린 할 수 있어.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꿈이 두려웠지 우린 아무것도 모른 채 철없이 지났지 아마 우연히 저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을 보다 세상도 살다 보니 알게 된 건 지금과 달라질 우리 내일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저도 일어나 포기하지마 부인할 수 있어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이젠 꿈이 있어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이젠 꿈이 있어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 포기하지 마 부인할 수 있어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이제는 꿈이 있어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

지났지 않아

이제 꿈이 있어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살다 보니 알게 된 건 지금과 달라질 우리 내일.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우리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 포기하지마 우린 할 수 있어.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할 수 있다 날 할 수 있다 우린 해. 남겠지만 이젠 꿈이 있어 넌 할 수 있다. 세상도 살다 보니 알게 된 건 지금과 달라질 우리 내일 yeah, yeah. 젊음의 패기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이젠 꿈이 있어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우린 해낼 수 있다 원한다면 다 이뤄질 수 있어 어떤 누구나 진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꿈꿔봐 다 3, 4번의 기회 우리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 Whoa.